미국은 흉악한 남조선 영구강점 기도를 포기하고 당장 제서굴로 돌아가야 한다.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 날강도 미국이 남조선 괴뢰군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강탈한 때로부터 66년이 되었다. 전 조선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간악한 흉계와 상전을 등이 없고 북진을 이뤄보려는 리승만 욕도배들의 오리속은 망상이 일치되어 지난 1950년 7월 이른바 대전협정이라는 것이 체결되었다. 이것은 남조선 괴뢰군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제 침략군이 통째로 거머쥐고 행사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담보된 비극과 수치로 우리 민족 분열사에 기록되게 되었다. 군작전권과 통수권은 주권국가의 징표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군사적 힘에 의하여 안받침된다. 오늘 세계가 남조선을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로 51번째 주로 낙인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연대와 세기를 이어 장장 66년간이나 초보적인 군권마저 외세계 내맡긴 치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힘이 곧 종이로 되고 있는 현 세계에서 남에게 자기 목숨을 의존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불행한 일은 없다. 남조선에 펼쳐진 현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유엔군의 탈을 쓴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고영군이 다름 아닌 남조선 괴뢰군이며 날강도의 군홧발이 짓밟히고 무한궤도의 무참히 진문개져도 항변 한마디 할 수 없는 암흑의 땅이 바로 남조선이다. 군권을 빼앗긴 남조선 괴뢰군의 처지는 또 어떠한가? 지난 조선 전쟁 시기 한갓 사단장이 불과한 띠니라는 자가 수십만 괴뢰군의 명주를 소나기에 틀어지고 전쟁 대포밥으로 죽음의 전장에 마구 내몰아대고 미군 졸병이 괴뢰군 장성의 따귀를 후려쳐도 눈 한번 흘길 수 없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목숨을 융꼬리 사냥꼬리로 살육과 도살을 쾌락으로 여겨도 항변은커녕 순종과 굴종으로 허리 굽히지 않으면 안 되는 피저런 비화들은 부지기수이다. 수백만의 무고한 남조선 정장년들이 동족대결의 전장에 내몰리우고 다른 나라들의 이름 없는 산야에서 억울한 생죽음을 강요당하여 무주구원이 되고 만 것도 리상사로 되어온 66년간이었다. 자기를 지켜야 할 그 주목이 남의 소유물로 된 결과로 초래된 수치와 고통은 응당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짓눌려 살 수 없다는 남조선 민심이 반미 성전의 분화구를 터칠 때마다 미국은 영구 강점의 기본 수단인 전시작전 통제권을 어떻게 하나 고수하기 위해 가진 곤모술수를 다 부려댔다. 2007년 2월 괴뢰들에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2012년 4월에 넘겨주기로 형식상 합의해놓고는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가며 괴뢰 통치배들을 강박하여 2015년 12월로 또다시 2020년 이후로 한정없이 미룬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연기에 구실로 내세운 이유란 우리의 위협과 도발이었으며 들고 나온 명분이란 그를 억제할 충분한 능력 완비였다. 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에 대못을 박아놓기 위해 박근혜 욕적 배당을 사축하여 그 조난 시기를 조선반도의 안보 환경 조성, 괴뢰군의 핵심 군사 능력 구비, 북의 핵 및 미사일의 대응 능력 확보라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출 때까지 무기한 연기한다는 것을 꼬리낌 없이 공개하였다. 미국이 그 어디에도 통할 수 없는 황당무계하고 파렴치한 구실을 내대고서라도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사코 거머쥐고 있으려 하는 것은 제놈들대로의 포기할 수 없는 흉악한 속심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괴뢰들에게 이를 넘겨주는 경우 미제는 남조선에 들고 앉아 있을 명분을 잃게 되며 조선 문제에 개입할 구실조차 없게 된다. 이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을 연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와 세계 제패의 야망을 기어이 달성해보려는 미국에 있어서 악몽이 아닐 수 없다. 남조선 괴뢰들은 상전의 힘을 빌어 동족과 대결하고 어떻게 하나 흡수통일의 개꿈을 이뤄보려는 망상 밑에 미국의 사타구니에 더 깊숙이 기어들고 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둘러싼 흑막은 미제의 대조선 족대시 정책과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얼마나 집요하며 상전과 주구의 리해관계에 따라 벌어지는 광대 노름이 얼마나 해괴한가를 보여주는 산고발장이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대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파렴치한 강점군이 뽀조시 군림하고 식민지 사완꾼들이 활개치는 그런 때는 이미 지나갔다. 미국이 조선반도를 유라시아 대륙을 평탄하기 위한 단검으로 세계 제패를 위한 발판으로 여기고 남조선의 영혼이 틀고 앉겠다는 것이야말로 시대착오의 극치이다. 진미 4대의 환장이 되어 군권까지 상전에게 또 맡긴 괴뢰 역적 패당이야말로 21세기 식민지의 노예 대를 두고 용서받지 못할 만고 역적물이다. 우리 군대는 이미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이 1차 타격 대상이며 그에 추종하는 괴뢰 역적들의 운명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엄숙히 공개한 상태에 있다. 미국은 흉악한 남조선 영구강점 기도를 버리고 제소굴로 당장 돌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박도한 전국적 파멸을 한시라도 면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으로 될 것이다. 주최 배고 2016년 7월 20일 판문점